till 알아 잠들 때까지 날 떠나지 말아줘 꾸물거리는 저기 벌레를 잡아줘 잡은 휴지는 꼭꼭 구겨 창문 밖에 던져버려줘 오늘의 나는 절대 결코 강하지 않아 생각 널 갖기 위한 시간